Helps News. 2021년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선발 인원은 3명이며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1년 4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영상 공모전 안내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주제의 영상을 제출하시면 지원 완료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25일까지이며 4월 30일 공모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디오 몬스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선발될 시 홍보 담당 학교를 지정해 집중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서울 희망 공익인재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될 시 연간 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하며 침을 뱉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타임스퀘어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흑인 남성이 44세 아시아계 여성과 세 자녀에게 큰 소리로 아시아인 비하 발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을 향해 침을 두 번 뱉고 여성이 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찬 뒤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이 남성의 얼굴을 공개해 신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4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먼저 발견된 2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습니다.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 12만여 명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물론이고 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 권고 등에 대응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민다은이었습니다.